언제부터였는지 가만히 없어진 우리 이제 마치 짐 빠진 김 빠진 콜라같이 무감각해진 저 느낌 서로 향한 저 눈질 귓가 사랑해 난 목매지 않아 Don't wanna try no more 너무 찾아서 후회요 비춰지는 저 달빛 아래로 그댈 찾아서 후회요 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만난 순간이 그리워 no, no, 그저 아픔에서 둔 걸 난 피하고 싶은 걸 But you know that I love you girl yeah, yeah, yeah. 질질 끄는 성격 say no 차가운 입술로 널 얼어붙게 하는 take my soul take my heart back 새로운 설레임 그때 사랑은 내겐 어울리지 않아 don't think too much 너를 찾아서 후회요 비춰지는 저 달빛 아래로 그댈 찾아서 후회요 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려지고 내 마음속 잊어버린 너를 향한 나의 기억 Move it, move it, let's go, move it 너를 찾아서 후회요 날 비춰지는 저 달빛 아래로 저 달빛 아래로 널 찾아서 후회요 Such a beautiful night.